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인 12월 17일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 금수한 태양궁전을 찾아 인민군 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숭고한 기웅의를 표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이 모셔져 있는 홀에 들어섰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조남을 모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오보이 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서 그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